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산림법을 수정보충해서 발표했습니다. 산림법은 주체 80일 1992년 12월 11일에 채택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됐습니다. 이번에 수정보충된 산림법은 모두 5개 장의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의 리용,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선화 선언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습니다.